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제1본 조선상공연합회 상임이사회, 제1본 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, 제1본 조선민주유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청년회 중앙단체들과 조선신보사, 조선통신사 등 사업체들, 그리고 청년회 각 지방본부들, 조선대학교에서 축전들을 드렸습니다. 축전들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한결같은 신뢰 속에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전체 청년 일꾼들과 제1동포들의 뜨거운 충정의 한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. 경의하는 원수님을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한생을 바쳐 마련하신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은 그 어떤 시련도 과감히 뚫고 전국적 승리를 향해 더욱 세게 나아갈 수 있게 됐으며 청년과 제1조선인 운동도 주체의 한계를 따라 해외교포 운동의 번복이 애국의 적의 선각자로서의 존엄과 용예를 대로리어 떨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축전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억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